I wanna come back. Beautiful day. 혼자 미치도록 나만을 미치도록 널 사랑하고 사랑한 그게 잘못이라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두두두두두 love again 매일매일 두벅두벅 걸어봐 둘이 어떤 거를 걸어봐 once again back again coming coming coming coming 하루하루 Monday Goodbye, darling.